파킨슨병 초기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예방 생활 습관까지 일반인을 위한 파킨슨병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뇌건강, 지금부터 지켜보세요. 파킨슨병,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이 뇌 속에는 움직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바로 이 도파민을 만드는 뇌세포가 점차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노화 증상으로 오인하기 쉬워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파킨슨병, 미리 알고 대처하는 법. 놓치지 말아야 할 파킨슨병 초기 증상.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상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임 느려짐, 서동증, 동작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고 뻣뻣해지며 걷거나 옷을 입는 등의 일상활동이 힘들어집니다. 떨림, 진전, 주로 휴식할 때 손이나 발, 턱 등에서 떨림이 나타나며 특히 한쪽 몸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뻣뻣함, 경직, 팔다리나 몸통이 뻣뻣하게 느껴지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자세 불안정,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 쉽게 넘어지거나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비운동성 증상, 위에서 언급한 운동 증상 외에도 변비, 후각저하, 수면장애, 우울감 등이 파킨슨병 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최신 연구 동향과 희망적인 치료법. 파킨슨병은 완치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치료법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약물치료 새로운 시도들. 약물치료,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도파민 작용을 돕는 약물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약물 종류와 용량은 환자마다 다르게 조절하며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심 부자극술, DBS, 약물치료로 조절이 어려운 심한 운동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고려될 수 있는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뇌 특정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최신 연구 동향,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면역 치료 등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미래의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법 개발 연구도 활발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파킨슨병 예방법. 파킨슨병은 아직 확실한 예방법이 정립되지 않았지만 뇌 건강을 지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은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은 뇌의 피로를 풀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뇌 활동, 독서, 학습, 취미 활동 등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건강한 습관. 뇌 건강을 돕는 파킨슨병의 좋은 음식과 과일. 특정 음식이 파킨슨병을 직접 치료하지는 않지만 뇌 건강을 돕고 증상 관리에 유익한 식단은 분명 존재합니다.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은 비타민 K, 엽산 등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습니다. 견과류 및 씨앗류,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등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뇌 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유익합니다. 통곡물, 현미, 기리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도 이롭습니다. 물,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약물 흡수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합니다. 활력을 불어넣는 파킨슨병 맞춤형 운동과 생활습관.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은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 운동, 태극권, 요가 등은 균형 감각을 향상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 및 유연성 운동, 뻣뻣함을 완화하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동작 연습, 옷 입기, 숟가락질 등 일상생활 동작을 꾸준히 연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활동 참여,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고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 과도한 활동은 피하고 필요할 때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 함께 극복하는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진단부터 관리까지 긴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의료진의 도움과 가족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증상을 조절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파킨슨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